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966 대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공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966 대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전종지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육군상장 리용길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고 있는 대연합부대 지휘부에는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연회를 목숨 바쳐 사수해갈 터철한 수령결성의 정신이 용암마냥 끌어번지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대연합부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지휘부에 도착하시자 장병들이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며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가에로 미아리 져갔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장병들에게 따뜻이 손을 줘 담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추화령이 끝나자 부대의 장병들은 설사 하늘 땅이 뒤집히고 세상 천지가 열백번 변한다 해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만을 믿고 따르며 한몸이 그대로 총이 되고 폭탄이 되어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최고령도자 동지를 결사 보위해갈 충정의 마음을 담아 김정은 결사옹의 구호를 목청껏 불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 교시판,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비, 혁명사족관, 연역실을 돌아보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천리희안의 작전적 예지와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1967년 9월 1일에 조직된 대연합부대는 우리 수령님께서 8차례, 우리 장군님께서 33차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11차례나 시찰하신 영광 넘친 부대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연합부대의 싸움 준비와 전투력 강화를 위해 바치신 헌신과 노고가 역력히 오려있는 귀중한 사족물들과 사족자료들을 보시면서 승리와 영광의 한계를 걸어온 부대의 발전 노정을 감히 깊이 회고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끝 아래 무적 필승의 전투대우로 자라난 대연합부대는 지난 기간 우리 당의 선군혁명용도를 정직하게 받들어 왔으며 사회주의 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기 위한 투쟁과 당이 맡겨준 사회주의 대건설 전투장마다에서 자랑천미운을 세움으로써 수많은 공화국 영웅, 노력 영웅들을 배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 지휘 성원들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대연합부대 지휘관들 속에 항일혁명 투사들이 정말 많았다고, 이것만 보아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 부대를 얼마나 중시하셨는가를 잘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2011년 12월 13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 부대가 진행하는 훈련을 보아주시는 사진 문헌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며 그날은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4일 전이었다고, 부대 장병들은 언제나 이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셨습니다. 혁명사족관과 연역실을 인민군적으로 제일 잘 꾸린 것 같다고 지하시면서 군인들 속에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자옥이 뜨겁게 우려있는 부대에서 군사복무를 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싸움 준비와 전투력 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어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지께서는 작전지휘실에서 대연합부대장으로부터 방어작전계획보고를 청취하셨으며 군사연구실 사격관 교환근무장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훈련실태와 전투동원 준비정령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부대 장병들이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고 있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욕적 배당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원수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천겹만겹의 성세가 되고 방탄벽이 되어 혁명의 수뇌부를 믿음직하게 보위해갈 멸종의 의지를 안고 싸움 준비 완성에 비약의 박차를 가해가고 있는 데 대하여 거대한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부대에서 군사연구실을 비롯한 훈련 거점들을 훌륭히 꾸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올해를 훈련의 해로 정해준 당의 의도에 맞게 훈련혁명 5대 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지휘관 참모부 일꾼들에게 우리 당의 군사 전략 전술 사상과 주체전법을 깊이 체득시키고 그것을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 적들의 변화되는 전쟁 수행 방식 에 맞게 능숙히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짜고 들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휘관 참모부 일꾼들이 당이 새롭게 밝혀준 군사전략전술 사상과 전법에 입각하여 부대의 두뇌로서의 작전전술적 안목과 장주적 능력, 대장과 담력을 완벽하게 소유한 유능한 작전가 싸움꾼 지휘관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모든 군인들을 맡겨진 임무를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일당백의 맹장들로 옥색에 준비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지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대연합부대가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당이 제시한 군력 강화의 4대 전략적 노선과 3대 과업을 틀어주이고 부대 장병들을 사상과 신념, 도덕의 강자로 억세게 키울 때 대한 문제, 여사시 적들의 그 어떤 침공도 일격의 격파 분쇄할 수 있도록 방어작전지대를 난공불락의 요새, 볼트의 선으로 만들 때 대한 문제, 불의의 공중 강습하는 적들을 무자비하게 타격 소멸할 수 있는 대책들을 빠짐없이 세워놓을 때 대한 문제, 새로 창안 제작한 전투기술 기재들을 더욱 완성할 때 대한 문제 등 부대의 싸움 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식당, 수영장, 목욕탕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보이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식당에 밥 먹는 칸 온도 보장 대책을 잘 세움으로써 군인들이 뜨끈한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시었고 감격에 겨운 눈물을 흘리는 취사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어머니 심정으로 군인들에게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양하게 잘 해먹이라고 이르셨습니다. 군인 1인당 매일 250g씩 먹일 수 있도록 지난해 콩농사를 잘했다고 하셨고 냉장고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물고기와 주렁주렁 매달려있는 고기를 보시고 이곳 부대에 살림살이를 잘하는 후방 일꾼들이 있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수영장과 목욕탕을 잘 꾸려놓았는데 설계도 잘하고 시공도 흠잡을 데가 없다고 하시면서 최근에 당에서 맡겨준 건설 대상들을 보란듯이 일조세운 부대의 일솜씨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부대 군인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적극 이용하고 있는 문화기재들도 자체로 생산하고 있는데 질이 높다고 다른 부대들에도 공급해주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해당 단위 일꾼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셨습니다. 넓고 시원한 운동장과 규모있게 일도선 지휘부 총사들을 바라보시며 멋있다고 마음에 든다고 부대를 돌아보니 정신이 맑아진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합심하여 강철같은 군기를 확립하고 최종의 혁명강군의 전투적 기상과 면모를 더욱 튼튼히 갖춤으로써 창립신돌시대는 올해의 오중업 7년대 칭호를 반드시 쟁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이날 군인회관에서 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거령대자동지께서는 대요나부대 예술선전요원들이 단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한 작품들을 가지고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고 공연활동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야는 최거령대자동지께서는 대연합부대가 지키고 있는 초소들에 대하여 마음을 놓는다고 하시면서 부대의 전체 장병들이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빈틈없이 갖춤으로써 사회주의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소외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제966 대연합부대의 장병들은 부대에 찾아오시어 무적의 담력과 치력을 안겨주시고 당중앙 뜨락을 지켜선 문전 보초병이라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신 경야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주신 전투명령을 결사 관철할 충종의 맹세를 다졌습니다.